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도라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풍년새가 날아든다. 지시를 오지려 모든 황금색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노래하자 금강산. 이상으로 우리 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를 보내드렸습니다.